만나던 그곳일까 나 홀로 너를 그리며 지난 날의 아름다운 추억을 생각하네 어젯밤 꿈에 너를 보고서 나 여기 왔네 나 여기 왔네